만났길래 에이, 널 좋아하는 마음을 못 믿는 건데 넌 밀어내고 난 다가가기만 해 어떻게 하면 너의 맘의 문을 내게 열어 친구론 아니면 부담스러워 한마디만 해줘 난 싫지 않다고 기다릴게 기다려줄게 그거면 됐어 충분해 더 달콤해요 여름밤에 시원하게요 날 반겨줘 like summer way Lover and friend I'll be fun for you to call 솔직히 말해줘 넌 내가 별로야 아쉬워 남자친구론 아니면 부담스러워 한마디만 해줘 난 싫지 않다고 기다릴게 기다려줄게 그거면